어서 와. 방탄은 처음이지?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 초식처럼 배려해 해보기도 전에 죽여 되는 enemy enemy enemy 벌써부터 고개 숙여 받아 energy energy energy 절대 마 포기 you know you're not only 너와 내 새벽은 나보다 예뻐 Can I get a little bit of hope? 3단 청춘이 get woke up 밤새 일했지 every day 네가 클럽을 쏟을게 yeah 작은 속들만 다르게 거짓말 왜 들고 안 달라 매일이 허슬라